태양절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인도네시아 방문 52돌, 김일성아 명명 52돌세 점에서 인도네시아 버고르 식물원에 대한 참관식이 11일에 진행됐습니다. 참관식에는 식물원 부원장과 직원들, 인도네시아 조제의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송원 등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에 쌓으신 업적, 불멸의 꽃에 대한 해설을 듣고 식물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